내 가슴에 깊은 상처 새겨놓을 거면서 저만 혼자 달아날 거면서 사랑을 무슨 사랑 엉터리 부사랑 다시는 만나니 영영 이별이니 이 몹쓸 거짓 장난